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벌어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벌어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아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4절 가사에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주님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이 그 영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편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로 시킨 대로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아멘. 하늘나라 탐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하늘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라다 말씀 나눴고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눈먼 자가 없음을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셨는데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올리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올리브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두 가지 여행,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봐야 할 두 가지 여행을 추천한다면 창조과학 여행과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올리브산이 여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올리브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덕입니다. 언덕. 이 언덕을 이렇게 올리브산을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거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탈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왜 가져오라고 하셨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늘나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4절입니다. 4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려는 말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딸아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딸아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 선포될 때는 선포되는 그 시점은 뭡니까? 현재죠, 현재. 그렇죠? 근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죠.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는 대부분 구두로, 말로 선포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 적은 거죠. 그런데 미래에 속하다 보니까 이 예언이 선포된 그 시점과 이루어지는 미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긴 거죠. 이 스가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시는 이 사건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700년, 600년, 500년 가까이 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태는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사실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특히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속도 예언이죠. 미리 될 일,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축복했다라고 이해하는데 사실 내용을 잘 보면 예언입니다. 예언. 자녀들을 향한 예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사마리아 북왕국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예언했죠. 근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가랴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예언은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제가 왜 사실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믿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격한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본주의를 집어넣어서 이 성경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뭘 흔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사도의 변론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두 번 반복됐죠?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3절에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평시에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 육체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전에 들은 바이고 또 내가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2월 25일인가요? 오늘 2월 25일?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감각이 없어서. 2월 26일 지금 아침 6시 38분 57초 58초를 지나간 이 순간에 여러분 여기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물론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지만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 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며칠이 안 돼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단 덮어놓고 믿어, 믿어봐, 한번 읽어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사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경책은 소설책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소설책에 불과해요. 허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천심으로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뭘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이성을 공격해서 이 말씀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을 넣어준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까?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올라가신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나라고 반드시 임할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사람들이 바닥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도 깔고 다른 요한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쓰여졌죠.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 그 예언을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냐, 이것이 관용어구처럼 굳어져서 기도문에 사용했던 그것이 굳어져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안에는 이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축복하다, 한국말로 송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외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정말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 물론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예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이 땅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곳에 2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 듣기 전에 준비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선포이고 엄청난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두 번째, 하늘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겉옷을 드리십시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길가에도 이렇게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은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뭐 겉옷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재산목록 1위와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소중하고 심지어는 겉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죠. 여러분, 헌금하고 계시죠? 네. 이 당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 되신 주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겉옷을 벗어서 왕 되신 주님께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혹은 우리 이 오늘의 교회 예배당 본당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아주 가까이 가서 찬양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돈을 깔면서 겉옷을 벗으면서.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뭘 할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막 부를 것 같아요. 재림하신다면, 내가 휴거가 된다면 그 찬양하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고 싶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갑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겉옷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땅에 깔아야 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합니다. 왕의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언의 통로로, 예언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군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그런 저 멀리 있는 200만 명의 한 사람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물론 그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새로운 예언. 우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 길 타러 오시지 않겠지만 하늘로 이렇게 오실 거죠. 저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난 뭘 할까? 난 찬양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노래, 이 곡 아세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그 저희 대전, 제가 대전 출신인데 경배와 찬양 모임이 한남대학교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면 아, 천국 같았어요. 천국이죠. 그때 불렀던 그 찬양들이 지금도 기억에 났어요. 요즘 많이 안 불러서 좀 아쉬운데 이 곡도 그 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 끝나고 계속 이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죄송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내가 찬양을 부르리라, 하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리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준비가 안 될 때는 제가 가사를 미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자, 우리 오른손 높여들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한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호산나 다윗에 호산나 다윗에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하게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하길 예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저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호산나를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